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 구식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술이 없는 정이 네게로 흐른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 구시 내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술이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